남조선 유시수에 의하면 21일 조선반도 수역으로 기어들던 미제 침략군의 핵 항공모함 칼빈소노의 함재기 FA-18 호네트 전투기가 추락했습니다. 전투기는 전쟁 연습에 돌아치다 착륙을 시도하던 중 바다에 수장됐다 합니다.